미국이 제2의 조선조은쟁을 도발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종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언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쿠바, 이란, 러시아, 브라질, 체스코의 통신, 신문, 인터넷들이 보도했습니다.